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하늘 위로 가네. You're one of mine, it's you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그 한마디면 돼. 변하지는 않다고 just one more time. 넌 내게 이 세계의 전부 같아. 더 세게 아프게 날 꽉 껴안아. We can on something and you can make a nothing. 잊지 않아도 쓰면 해 너네. 다정한 봐두고 싶었지만 네가 바다인 걸 몰랐을까. 어떻게 너의 언어로 말을 하고 또 너의 숨을 쉬는데. I'll be your 날 쥐고 있는 너, 난 너의 칼에 입 맞춰. 그러니 take my hand right now. 이런 내가 믿기지 않아. 속으로 난 수천 번은 더 말할 수 없던 그 말. 그대는 날 떠나지 마. You got a best on me. You got a best on me. 꿈인지 현실인지는 딱히 중요하지 않지. 그저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게. This 너 천국을 데려와. 쉽게 말하지 마. 너 없는 난 없어. 넌 the best of me. The best of me. 그냥 나에 대한 확신을 줘. 그게 내가 바란 전부이니까. 우리 규율은 없다 해도 사랑하는 법은 존재하니까. Who got the best of me? Who got the best of me? 누구도 몰라 but I know me. 내 최고의 주인인 girl. You got the best of me. You want it, mine, it's yours, just one more time. When you say that you love me, 난 그 한마디면 돼. 변하지는 않다고 just one more time.